영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?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. 어떤 운동요? 농구, 축구, 수영, 테니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.